어서 오세요. 뭘 찾으세요? 저기 앞에 걸려있는 셔츠, 다른 색깔도 있어요? 아니요. 색깔은 까만색 하나밖에 없어요. 요즘 인기가 많은 디자인이에요. 값도 싸요. 글쎄요. 좀 더 밝은 색이었으면 좋겠는데. 다음에 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